최근 조선에서 마신용 샘물과 대화봉 샘물을 천연 기념물로 새로 지정 등록했습니다. 2013년 8월 마신용 스키장 건설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마신용 샘물은 물맛이 좋고 건강과 장수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 부담과 소화장애 해소, 원기 회복에 좋습니다. 1974년에 발견된 대화봉 샘물 역시 약효와 건강 보호 능력이 뚜렷합니다. 현재 이 샘물들은 인민들의 생활과 건강 증진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